우리는 성경을 읽어감에 있어서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을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을 증명하는 신약의 대표적인 몇 가지 말씀들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신약이 기록된 이때는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이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성경, 이 구약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그 모든 스토리의 핵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6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시리에 빠지고 그들이 믿었던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그 좌절 가운데 그들이 내려갈 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이 구약에 있는 이 성경에 있는 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너희들은 더디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의 핵심을 잘 모른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동안 읽었던 구약의 메시지가 너희는 어떻게 읽어왔냐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 땅에 복을 받고 기복적인 것, 잘되게 해주는 것 그런 쪽으로만 믿었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한 모든 말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영광을 위하여 한 말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책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눈으로 읽어보세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 나와 있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길이 뭐죠? 창출, 레민신, 그리고 선지서들, 그리고 모든 성경, 그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모든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 쓴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놓은 책이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향해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며 그들에게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서 가르쳐 줬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5절 한번 보세요. 24장 같은 장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두 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뵙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모두 놀라는 것이죠. 왜요? 그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더라 누차 얘기했고 모든 성경,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예시하고 있었지만 현실 가운데 그 일이 나타나자 제자들은 모두 다 놀라시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읽었던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글들, 그리고 시편, 이거 다 구약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글들이 다 무슨 글이었니? 이게 바로 나 예수에 대한 설명이었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할 것이며 너희들이 그와 같이 구원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야 라는 이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45절에서 한번 보세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무엇을 깨닫는다고요? 성경을 깨닫는다고요.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이라고요? 구약 성경을 깨닫는다고요. 아, 우리가 그동안 읽어왔던 구약 성경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나 우리 민족의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아니었구나.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아,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프리즘으로 그 성경을 들여다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안경으로 그 구약 성경을 들여다봐야 되는구나. 그래야만 이해되고 그래야만 깨달아지는 거구나. 제자들은 이때 처음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지난주에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꾼 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요, 요셉 개인의 꿈이 아니라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꿈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메시아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역사가 담겨 있는 그 메시지가 요셉의 꿈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증거로 제가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축복 그 내용이 요셉의 꿈과 똑같다라고 제가 그 성경을 찾아가면서 얘기했죠. 그리고 요셉이 꿈을 꾸는 내용과 또 그 뒤에 요셉의 형인 유다가 야곱에게서 축복을 받는 그 축복의 메시지, 언약의 메시지와 똑같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이 다윗 언약,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으로 받는 그 메시지와 요셉이 꾸는 꿈 내용이 모두 일치함을 제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것이지요. 이들에게 주어진 이 언약의 메시지는요, 모두 다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요, 이 모든 언약의 메시지는 야곱에게 주어졌는데 야곱에게서는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다에게도 주어졌는데도요, 유다에게도 그 언약의 메시지는 성취되지가 않아요. 또 하나, 다윗의 후손인 그 솔로몬을 지칭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윗 언약이 주어졌지만 솔로몬 때에 그 하나님의 영화로운 나라가 완성되지 않는다고요. 그 어린 양, 그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는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의 스토리 가운데에서는요, 요셉이란 인물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성취하는 자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러한 특징적인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그 후에 언약의 메시지가 흘러가는 그 언약의 라인 가운데에서 모두 다 경험하지 못했던 그것을 요셉은 특별히 따로 떨어져서 그 성취된 언약을 그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인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의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그가 꾼 꿈의 내용대로 그의 형제들과 부모들이 자신에게 절하게 되는 그 꿈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요셉은 그동안 그의 선조들이 경험하지 못했고 그의 후대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그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고 성취해내는 것일까요? 다시 설명드리면요,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는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와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유다, 다윗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들 모두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그 수많은 무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존재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고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영화를 받는 자로 경험하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요셉만큼은 그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을 누리는 자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저는 두 가지 특징적인 요셉의 특별성을 여러분들께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야곱의 열두 아들 중 가운데에서 요셉 지파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로 들어가지 않는 것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요셉 지파라는 게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로 들어가지 않는 것에서 요셉의 특별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야곱의 열두 아들을 지파로 구분할 때 요셉 지파를 빼버립니다. 여러분, 요셉 지파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쭉 나오지 않다가 나중에 계시록에 나와요. 근데 이게 사라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 또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또 어떤 지파도 사라집니까? 그 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도 빠져버립니다. 레위 지파는 왜 그렇죠? 레위 지파는 성막, 이스라엘의 3333,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개 지파씩 흩어져 있는 그 지파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막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는 자로 그렇게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레위 지파도 열두 지파에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몇 개 지파만 남습니까? 열 개 지파만 남죠. 그 열 개 지파 자리 가운데에서 빠져버린 두 자리를 누가 차지하는 것이죠?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 열두 지파 중 이 언약의 메시지로 메시아로 오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성취는 요셉에게 주어졌지만, 요셉에게도 그것이 흘러가고 주어졌지만 그 언약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지파는 누구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까? 유다 지파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이 언약이 흘러갔지만 요셉은 따로 특별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열두 지파 가운데에서. 그리고 이 언약은 요셉이 아니라 다시 유다로 말미암아 그렇게 흘러가게 되고, 그래서 유다의 후손으로 오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의 라인으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즉 성경은 요셉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서 빼내어서 어떤 특별한 자리로 따로 떼서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열두 지파에 속해서 언약을 흘려보내는 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언약의 계승자가 아니라 언약의 성취자의 모습으로 오늘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따로 구별해서 낸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언약의 완성자로 나타나는 인물이 바로 누구이겠습니까? 요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언약의 완성자인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열두 지파에 속하지 않고 언약의 완성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따로 구별되어서 오늘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의 메시지는 제가 아까 유다지파로 흘러간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후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그 뒤에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게 유다에게 주어진 언약의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요셉이 꾸었던 꿈과 똑같다고요. 그래서 이게 언약의 메시지, 언약의 축복이라고, 그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9절,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짓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10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10절에 나타나 있는 규라는 말은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쉐베트란 말입니다. 이것은 막대기 또는 지팡인데 상징하는 게 권세를 상징해요. 그리고 왕권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권, 이 권세, 왕으로 오는 이 권세와 왕권은 유다에게 떠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에게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왕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오늘 표현해보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 유다에게서 그 언약이 흘러가게 될 것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마태복음 1장에서 그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하튼 요셉은 이러한 야곱의 열두 아들인 이 지파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특별한 성취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요셉의 삶과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정확하게 예표적이고 일치하고 있는지, 어떤 신학자는 이것에 대해서 101가지를 찾아냈어요. 자, 101가지를 다 살펴보기보다는 그 중에서 한 열 몇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시간에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요셉이 언약의 성취자로 따로 기록되고 있는 이유는요, 두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장을 할애해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0장 중에서 요셉을 위해서 기록되고 있는 장수가 총 몇 장일 것 같습니까? 총 14장이, 14장이 요셉을 위해서 요셉에 대한 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어디에서도 요셉보다 길게 설명한 인물이 없습니다. 아담도 마찬가지고요. 그 중요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 대한 설명이 길긴 길었지만 요셉과는 잽도 안 될 정도로 작은 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들보다 두 배, 세 배, 네 배, 어떻게는 여섯 배 이상 되는 그러한 분량으로 그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를 안 보세요. 성경의 첫 번째 장이 창세기잖아요. 창세기에서 창조와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그 말하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흘러가는 그런 기록을 기록함에 있어서 맨 마지막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요셉이라는 인물을 기록함에 있어서 가장 길게 이 장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다? 창세기에 핵심이 들어있다,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 창세기가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인물에 있기 때문에 창세기는, 그리고 모세는 이 창세기를 기록함에 있어서 이 요셉에 대해서 상세히 그리고 아주 적나라하게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가 어떤 목적을 갖고 기록된 책이라면 이 책의 핵심과 결론은 어디에 있다? 요셉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앞으로 나타나게 될 누군가의 삶과 일치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그 언약의 라인에서 특별히 뽑아내서 언약의 성취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되는 인물로 충분히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셉이 꿈을 꾸고 고생 끝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이 영광스러운 이야기는요, 어떤 한 사람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가 꿈과 비전을 잃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었고 열심히 살았더니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나에게 달콤함이 찾아오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 꿈과 비전을 잃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은혜를 주셔서 내가 위대한 인물이 될 거고 이 땅에서 위대한 성취를 이루게 된다라는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교훈을 전달해주는 위인전의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비전의 사람이고 그가 꿈을 꾸면서 열심히 생활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라는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그렇게 이해한다면요,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 힘들지만 열심히 비전을 갖고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요셉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믿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있다면요, 요셉의 꿈의 종착지는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소망과 비전의 종착지도 이 땅에서의 성공과 안위와 안락에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이 땅에서의 세속적 지위를 쟁취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제가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은 총리 대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고 그의 꿈은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어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 삶을 요셉이 꿈을 꾸고 그가 대신 살아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모습이 이러한 삶이야 라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요셉이, 자 지난주에 결론적으로 얘기했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진군할 때 자신의 해골, 자신의 유골을 애굽에서 파내어서 가라고 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알았던 것이죠. 자신의 종착지가 애굽이 아님을. 그리고 자신의 이 삶은 하나님이 예표적으로 영적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일을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의 예표적인 삶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종 종착지인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이고,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신의 삶과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가는 예표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유골을 파내어서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창세기에 나타난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봐야 합니다. 단순히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위대한 삶을 살았구나,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저도 요셉처럼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아들이 이 딸이 요셉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총리 대신을 꿈꾸고 있으면서 그 총리 대신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의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은 성경을 거꾸로 해석하는 것이고 그것은 성경을 뒤집어서 이해해서 그 아이에게 성론을 하고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저주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에게서 보여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길 원하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개괄적인 것 한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꿈의 내용은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것처럼 형들이 묶은 그 열한 단의 곡식이 요셉이 묶은 곡식 단아에 와서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죠? 그리고 요셉의 꿈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더 꿈을 꾸는 거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단순히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의 형들이 그리고 그의 부모들이 그에게 절을 했다라는 것을 끝나버린다면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속주의로 흘러간다고요. 인본주의로 흘러간다고요. 이 내용은 정확히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예언하는 꿈인 것입니다. 언약의 메시지 가운데 있는 꿈인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요셉에게서 그의 형들과 그의 부모가 절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 언약이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꿈이라는 것이죠. 쉽게 설명드리면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와 같은, 요셉과 같은, 요셉의 꿈과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요셉과 같이 대변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께 순종하여서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요셉의 언약의 정확한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절을 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며 이 땅에 있는 모든 군왕의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그 삶이 참 만족이고 참 기쁨이다라는 것을 요셉의 꿈, 야곱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그리고 유다의 언약, 그 다윗의 언약의 가운데서 계속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왕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죄악 속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들은 이러한 메시아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이런 요셉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런 요셉과 같은 이야기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 구원을 선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죠? 잡아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 요셉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여서 그 형들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사람들로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자신을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가장 잘 알고 가까이 있는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모습과 똑같이 일치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는요. 요셉이 그 땅에 그 모든 팔레스타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가 총리 대신이 되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 모든 빈궁한 삶을 사는 사람 가운데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찾아오는 그의 형제들과 부모를 먹여 살리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것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확히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주로 등극하셔서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그의 형제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먹여 살리는 그 복음의 이야기가 여기에 정확히 대칭되면서 정확히 일치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창세기 50장이 창세기의 결론이죠. 마지막에 어떻게 우리가 결론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이 장면 잘 아시죠? 요셉의 그 자신을 배신하고 죽이려 했던 그 형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은 죽었노라고 그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고했던 그 형들에 대해서 그 자신이 그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그 감옥 생활을 만들게 했던 그 원인을 제공했던 그 형들에 대해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1절에서 마지막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 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기르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일치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기를 죽였던 그 원수들과 그들의 후손까지, 그들의 자녀들까지 대대손손 구원해내시고 살려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 맨 마지막에 모세는, 하나님은 창세기 맨 마지막 결론된 부분을 50장에 결론을 지으면서 요셉이 그 형들을 부양하는 모습으로 결론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창조와 타락, 그 하나님의 선택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앞으로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앞으로 무슨 짓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게 될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에서 최초의 복음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용서하는 주제로 창세기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처럼 이 세상에서 내가 최고가 되고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나가는 사람이 되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자, 그런 식의 해석으로 이 말씀을 간직하고 이 말씀을 받아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받은 자가 이 땅에서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그 구원을 잃지 않고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증명해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나타나는 그 어떠한 역경도, 그 속에서 드러나는 그 어떠한 아픔도, 그 속에서 드러나는 그 어떠한 슬픔도 그것이 그의 구원을 소멸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 그 속에서 그의 형제들을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그리스도와 똑같은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그게 요셉이며 그게 바로 성도이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목적은요, 이 땅에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목적은요, 이 땅에서 나의 가난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도의 기도는요, 이 땅에서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도의 목적은요, 이 땅에서 나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배우자를 얻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죠. 성도의 목적은 내게 일어나는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통해서 나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요새처럼 때로는 노예로 팔려가는 삶을 살게 된다 하더라도, 때로는 그 속에서 더 추락하는 감옥에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의 목적이고 성도의 삶의 방향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의 삶의 스토리 가운데에서, 요셉의 노예 생활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해요, 여러분. 요셉이 형통하였다라는 그 표현이 거기에서만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노예 생활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가 그 메시아의 삶을 살면서 구원을 완성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요셉은 거기서 또 더 추락하는 것입니다. 그가 유혹과 모함과 사람들의 그러한 오도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증거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가는데도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성도의 삶은 이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께 잘 먹고 잘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목적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요셉처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게 우리의 목적인 것이죠.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잘 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잘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질병을 얻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참 좋은 곳을 경험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북한에서 태어나서 정말 괴로운 시즌을 보내면서 살다 죽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좋고 나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을 이루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을 살아내어서 그리스도로 이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서 세속적 성공주의를 꿈꾸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만큼은 정말 세속에서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추구해야 돼.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구원. 그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플러스 100억이 축복이 아니라고요. 마이너스 100억이 저주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믿고 있지 않느냐 거기서 결판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이너스 100억도 감당할 수 있고요. 그들이 플러스 100억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모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이 땅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참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